더 그리운 달이 뜨죠. 오면 그 길 끝에 눈물이 서려도 내 유일한 천국 그대 기다려요. 그대 나를 스치면 시간을 멈춰줘요. 우리를 비추는 저 달이 사라져가기 전에 내 손을 잡아요. 이 밤을 날 수 있게 그대의 숨결 속에 나는 나비처럼 살죠.